너란 건 나에게도 큰 축복이죠. 먹구름이 밀려와도 너 자리엔 빛이 빛나죠. 환하죠. 그만큼 넌 특별한 존재요. 난 그걸 알아요. 너는 어느새 소녀에서 숙녀가 되어 날 오빠라 부르네. 그런 네 모습을 오래오래 담고 싶어 사진 속에 언제나 내 맘 설레게. 시간은 흘러도 내 맘 변치 않고 넌 언제나 높은 내 어깨 위로. 너만 알던 우리 보금자리도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백년이고. 네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나는 기다리 아저씨. 네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나는 기다리 아저씨. 그래 그땐 시간이 흘러 흘러 이별을 하면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. 그걸 알고도 힘든 사랑을 해 난 알아. 어떻게든 잘해보려 잡아 포기도 해 사랑. 어쩌다 나도 모르게 오는 게 사랑이라 하지만 내겐 컸지만 너에게 작았던 사랑 이야기 내겐 전부였지만 너는 몰랐던 사랑 이야기.